조선에서 아시아축구연맹 여성축구의 날 38 여성축구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체육단들과 청소년체육학교, 평양국제축구학교의 여성감독 지도교원들 그리고 공로 있는 조선의 여자축구 명수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국제축구연맹 2016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경기록함을 시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축구 경기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